사라지고 잊지 마도 I can't let you go, let you go. 그 말이 다인 거니 한마디만 남기고 후회하며 Let me know, let me know. Yeah. 그래 너 솔직하게 다 말할래. 너는 매일 어떤 사람 어떤 곳에 몇 번씩이나 뭘 하는지 널 생각해. Last sweet at you baby,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. No, I don't want nobody else.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. Again. I wish you would love me again. No, I don't want nobody else. I wish you could love me again. Again. 나만 자꾸 이런 거지. 내 옆에 딴 사람 괜찮니? 여친으로 천천히. Make you feel better. You make you forever. 괜찮단 말하지 마. Said I'm alright. Said I'll be fine. I'm sorry. 거짓말이야. 떠나지 마. 초리까지 마. 그래 나 솔직하게 다 말할래. 너는 매일 어떤 사람 어떤 곳에 몇 번씩이나 뭘 하는지 널 생각해.